14선언 발표 9돌세 점에서 재미동 보들이 2일 6.15 공동선언실을 전 뉴욕지역위원회의 주최로 뉴욕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개회사가 있었으며 2007년 10월 역사적인 선언이 발표되던 감동 깊은 나날들을 담은 록화 편지물이 상영됐습니다. 이어 북남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 낭독되었으며 6.15 공동선언실 전 북측위원회의 축사, 6.15 남측위원회와 6.15 해외측위원회의 연대사가 소개됐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조선만도 평화통일마당 행사가 진행됐습니다.